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7명의 이름으로 된 성명이 낭독됐습니다. 다음 날 국민의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4일과 5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와 당대표가 계속 버틸 경우 4.19 때의 리승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7일 박근혜의 하야 외에 답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으며 6일 남조선 신문 한겨레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과 관련한 남조선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전했습니다.